HUBS. ホームベーキング매주간단하고누구나따라할수있는레시피를알려주는시간이에요안녕하세요저는일일제빵사고송입니다벌써방학이끝나고새로운라디오로찾아왔습니다하고여러분은방학잘보내셨나요저는이번방학하면침대유튜브아이패드가딱떠오르네요매일침대에누워서영화도보고뒹굴거리던게너무그립네요벌써종강만을기다리는중입니다저번학기는자취생들도쉽게따라할수있는레시피를소개했지만이번학기에는베이킹레시피를알려드리려고합니다그럼노래한곡들으러가볼까요 너있는곳은어디든찾아갈수있어너있는곳은어디든달려가 3월 11일 첫 번째 베이킹 시간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한 호두파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파이 하면 크림이나 과일을 넣은 디저트를 떠올립니다. 원래는 밀가루 반죽에다가 고기, 채소, 과일 등 여러 음식을 넣고 구워 식사용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파이 크러스트는 파이 속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기 위한 도구의 역할도 했다고 해요. 파이의 어원은 까치라는 뜻의 맥파이였다고 합니다. 까치는 자기 둥지 안에 잡동사니를 물어서 넣어두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까치 둥지처럼 껍질 속에 다양한 속재료를 넣는다고 해서 맥파이였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이는 애플파이, 호박파이, 초콜릿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파이를 좋아하시나요? 그럼 이제 재료 소개로 넘어갑시다. 루시 개화. 하루하루 아지랑이 기니 이부시고 포근해 지나름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에서 딸기 나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파이를 만드는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파이 크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력분 또는 중력분 120g이 필요합니다. 박력분은 주로 케이크나 제과에 주로 사용되며 단백질이 적고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력분은 국수, 만두피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제과에서 빠질 수 없는 버터는 50g, 설탕 20g, 소금 1g, 마지막으로 물 30ml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필링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오늘의 핵심인 호두 100g, 설탕 60g, 녹인 버터 20g, 조청 샐럿 50g, 달걀 2개, 마지막으로 시나몬 파우더 2g을 준비해주세요. 버터는 전자레인지에 10초씩 돌려가며 완전히 녹여주세요. 베이킹은 템빨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구가 중요합니다. 또 베이킹은 재료 단 1g 차이도 정말 중요해요. 정확한 계량이 생명이니 전자저울은 꼭 구매해주세요. 치즈 비데일. 눈이 감기는 나는 한 오후 불어오는 봄바람에 문득 스쳐 지나간 그대 생각 지금쯤 뭐 할까요? 왠지 모르게 울적하던 날 기다린 그대 연락 한 통에 꽃처럼 피어난 내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Be there, be there, be there. 밤하늘 은하수로 와줘요. Be there, be there, be there. 눈부신 저 그럼 이제 레시피를 알아볼까요? 먼저 호두는 깨끗하게 씻은 후 끓는 물에서 2분 정도 데쳐줍니다. 이 과정은 생략 가능하지만 호두가 훨씬 고소해집니다. 그리고 170도 오븐에서 15분간 구워주세요. 다음으로 크러스트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박력분 또는 중력분을 체에 곱게 쳐주고 설탕, 소금, 차가운 상태의 버터를 넣고 버터를 잘게 분쇄해줍니다. 이때 버터를 녹이는 것이 아닌 잘게 잘라서 밀가루와 골고루 섞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스크래퍼가 없어도 괜찮아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도구니까 잘게 부숴봅시다. 버터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면 반죽을 뭉칠 물을 부어줍니다. 어느 정도 덩어리질 때까지 포크로 반죽해주세요. 덩어리지기 시작했다면 손으로 재빨리 뭉쳐야 해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반죽을 너무 치대면 버터가 녹기 때문에 대충 한 덩어리가 되면 랩에 씌워 냉장고에서 30분 이상 휴지를 시켜주세요. 이제 필링을 만들 차례입니다. 필요한 재료를 다 넣고 잘 섞어줍니다. 달걀이 너무 차가우면 반죽이 분리되니 실온에서 30분 이상 보관해주세요. 휴지가 끝난 반죽은 타르트팬 사이즈에 맞게 2, 3mm 두께로 밀어줍니다. 타르트팬 바닥, 옆면에 반죽을 잘 부착하고 가장자리는 밀대로 밀어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바닥이 부풀지 않게 바닥면은 포크로 콕콕 찍어줍니다. 호두와 필링을 채워 넣고 160도에서 40분간 구워줍니다. 필링은 팬의 80%만 채워주세요. 너무 많이 채우면 오븐 안에서 넘치더라고요. 20분 정도 식힌 후 틀에서 분리하면 호두파이 완성! 김남주 육성재 사진 둘이 만든 달달한 요리 찰칵 너의 모든 순간을 다 간직하고 싶어 언제나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처럼 지어봐 나를 위한 표정 잡아봐 나를 향한 포즈 웃어봐 나와 함께 치즈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호두파이는 흰 접시, 긴 나무 도마, 시킨 망에 놔둬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접시에 옮긴 후 먹기 좋게 6등분 혹은 8등분으로 잘라줍니다. 조청이 들어가서일까요? 호두파이 윗면에 윤기가 잘잘 흘러보이고 색도 잘 나온 것 같아요. 크러스트는 바삭한데 안에 필링은 촉촉하네요. 이게 바로 겉바속촉인가요? 그리고 씹을 때마다 호두가 오도독 씹히는 게 재밌네요. 사실 조청이 들어가서 많이 달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적당한 단맛과 고소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단맛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조금은 더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만드는 과정이 조금은 번거롭지만 가끔 생각나서 한 번씩 만들어 먹을 것 같은 맛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븐틴 같이 가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줄어들고 하고픈 얘기들은 늘어나고 각자의 고민을 꺼내고 서 나이를 하나 둘씩 세어가는 우리들은 나를 꺼내어 보는 시간의 벽에 부딪혀 자나 깨나요 네가 멈췄던 우리 어두워 너무도 어두워 꺼내볼래 마음에 낮지만은 yeah yeah 안 들리는 낮지만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아무리 뭐든 못해라는 생각을 또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내 속에 그 어느 날 숨차게 지나가는 내일에게 어느 날 세상이 반대로 돌아갈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 오늘의 자판기. 디저트와 어울리는 음료를 추천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과연 오늘은 무슨 음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가 호두파이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료는 영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홍차입니다. 많은 사람은 밀크티, 홍차, 얼그레이가 색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차는 녹차와 맛이 비슷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에 완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예민한 걸까요? 밀크티는 홍차에 우유를 넣어 차에 입문하시거나 가장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해요. 홍차는 찻잎을 발효시켜서 마시는 대표적인 차입니다. 산지에 따라서 과일, 꽃 등 여러 가지 향이 나는 이 매력에 푹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그레이가 홍차의 한 종류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너무 씁쓸해서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얼그레이는 영국에서 홍차에 베르가못 향을 첨가했다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호두파이의 달달함을 잡아줄 홍차는 완전 찰떡궁합 아닌가요? 홍차의 떫은 맛이 싫으신 분들은 밀크티를, 달콤한 허브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그레이를 드시는 건 어떨까요? 양요섭 정은지 러브데이. 전부 다 궁금해. 왜 잠이 안 오고 네 얼굴만 보여. 나도 궁금해. 이 맘이 궁금해. 왜 너만 보면 웃음이 먼저 나와. 친구들 모여서 네 말이 나오면 왜 내가 들떠서 더 듣고 싶은지. 너만 있으면 난 딴 사람이 돼. 너무 너무 사실 난 이미 너를 사랑해. 취미 홈베이킹 같이 만들어봐요. 이번 주 꼼지락 홈베이킹에서는 두뇌회전에 좋고 맛도 좋은 영양간식 호두를 사용한 호두파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관이나 이동이 용이해 선물용으로 딱일 것 같네요. 많이 달지 않아 어르신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는 소라빵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구봉규, 저는 일일 제빵사 고성이었습니다. HUBS